동화 한국어 버전 모자장수와 원숭이.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토니라는 모자장수가 살았어요. 토니는 다양한 종류의 원단으로 여러 모자를 만들어 주변 마을에 가져다 팔곤 했어요. 모자를 파는 것이 토니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죠. 그는 돈을 아무리 적게 벌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일했어요. 토니는 꼭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하고 나면 곧장 새로운 원단을 사서 다음날 팔 모자를 만들었어요. 토니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일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토니는 행복한 모자 장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직업을 매우 사랑했거든요. 헨리는 언제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훌륭한 모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는 매우 창의적이었고 또 모자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다했죠. 토니가 살고 있는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는 작은 숲이 있었어요. 그 숲은 신선한 과일과 예쁜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었죠. 숲은 두 마을 사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건너 마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종종 숲을 지나가야만 했죠. 숲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딱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높고 거대한 나무에 사는 원숭이들이었죠. 원숭이들은 숲을 지나가는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물건이면 무엇이든 빼앗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원숭이를 처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썼죠. 하지만 어쨌든 그곳은 숲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포기하고 말았어요. 동물들을 숲에서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집인가요? 원숭이들은 장난기가 매우 많았어요.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았고 행인을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며 비웃기도 했어요. 이봐, 그건 내 우산이야. 그거 당장 이리 돌려주지 못해. 어?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정말 구제불능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토니는 모자를 팔기 위해 어느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는 온갖 종류의 모자를 챙겼죠. 밝은 민무늬부터 물방울 무늬, 줄무늬 등 바구니에는 보통 사람들은 떠올릴 수 없는 무늬로 만들어진 모자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모자, 모자, 모자. 사고 또 사도 모자를 만큼 충분한 모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빨강, 파랑, 회색, 그 어떤 색이든 모두 있지요. 모자, 모자, 모자.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듣자마자 하나 둘 집 밖으로 나왔어요. 토니의 모자는 그 어떤 모자들보다 더 아름다웠죠. 오, 모자들이 정말 멋있는데요. 오, 정말 부드러워요. 아주 아름다운걸요. 엄마, 저도 사주시면 안 돼요? 정말 부드러워요. 자꾸만 손이 간다니까요. 모자는 정말로 부드러웠어요. 토니의 모자들은 대부분 비단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비단 모자를 쓰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토니를 찾아와 모자를 구매했어요. 몇몇은 토니에게 물과 음식을 갖다 주었지만 그는 거절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여정을 떠나야 해서요. 저쪽 건너 마을에도 가봐야 하거든요. 혹시 건너 마을에 가실 때 저 숲을 가로질러 가시는 건 아니지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숲을 지나갈 때 바구니를 꽉 묶고 지나가세요 하셨죠? 그 숲에는 물건이란 물건은 모두 훔쳐가는 아주 심술궂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토니는 모자를 팔아서 번 돈을 챙기고는 다시 움직일 채비를 했어요. 그는 숲을 가로질러 건너편 마을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마을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죠. 경치를 감상하며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너무 배가 고픈걸.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주실 때 먹어둘 걸 그랬어. 어디 앉아서 뭘 먹을 시간도 없는데 남은 모자들을 팔러 건너 마을로 넘어가야 하잖아. 어쩔 수 없지. 일단 여기서 뭐든 사고 숲속에 가서 먹어야겠다. 토니가 오늘 하루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바구니에 있는 모자를 전부 다 팔아야만 했어요. 먹을 만한 것을 찾아 주변을 돌아다니던 헨리는 마침내 맛있어 보이는 빵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죠. 그는 빵을 두 개 사서 바구니 안에 넣어두었어요. 토니는 마을을 다시 되돌아가서 마침내 숲에 도달했어요. 그가 숲에 도착했을 때 토니는 이미 아까 전 노인이 들려준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는 잊어버렸죠. 토니는 아름다운 꽃과 신선한 과일을 구경하며 숲을 지나갔어요. 그는 과일을 몇 개 따서는 옷으로 감싸놓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높고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오, 저 나무 밑에 앉아서 빵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토니는 나무 밑으로 가서 자리를 펴고 바구니에 넣었던 빵 두 개를 꺼냈어요. 그는 빵과 과일을 모두 먹은 뒤 다시 떠나기 전에 그곳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토니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졸린 나머지 바구니를 묶어두는 것도 잊어버렸죠. 몇 시간 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던 토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든 조용히 좀 하세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마침내 토니는 잠에서 깨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구니로 시선을 옮긴 토니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 모자들이 다 어디로 갔지? 바구니에는 고작 모자 한 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토니는 너무 놀란 나머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모자를 다 훔쳐갔나 봐.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여전히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마침내 위를 올려다본 토니는 이런 원숭이들이었어. 저들이 내 모자를 훔쳐간 거야. 그리고 나무 위에는 원숭이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토니의 모자를 사이좋게 나눠 쓰고 그를 향해 웃고 있었죠. 이런, 아까 할아버지의 말씀을 까먹어서 그만. 어떻게 하면 좋지? 저 모자들이 나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잖아. 만약 저것들을 되찾지 못하면 내일 팔 모자를 만들 원단을 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럼 밥은? 앞으로 돈은? 이봐 원숭이들! 이봐 원숭이들! 당장 내 모자 이리 돌려줘! 당장 내 모자 이리 돌려줘! 그만 따라해! 그만 따라해! 어서 내려와! 지금 당장! 어서 내려와! 지금 당장! 원숭이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점점 더 격하게 움직일 때마다 나무에선 열매들이 떨어졌어요. 토니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잠깐, 원숭이들은 날 따라하는 거잖아. 쟤들은 원숭이니까 당연히 날 따라하는 거지. 원숭이들은 지금 내가 화내는 걸 보는 게 재미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원숭이들을 속이면 어떨까? 토니는 과장된 몸짓으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자신이 화가 나 포기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금씩 들어 원숭이들의 반응을 계속해서 살폈죠. 안 돼. 이제 어떻게 한담? 내가 가진 거라고는 나무 모자 하나뿐이야. 그나마 이거라도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나 봐. 토니는 모자를 머리에 눌러쓰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가 난 얼굴로 올려다보며 너희 원숭이들! 언젠가는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화가 난 것처럼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온 힘을 다해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원숭이들은 토니의 행동을 따라 자신들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전부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토니는 이때를 틈타 바닥에 떨어진 모자들을 주워 서둘러 바구니에 넣은 뒤 묶어버렸죠. 오, 이 멍청한 원숭이들 같으니! 이 멍청한 원숭이들 같으니! 그래, 안녕, 잘 있어! 안녕, 잘 있어! 그렇게 토니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만약 그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원숭이의 약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마 모자를 되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토니는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며 숲을 빠져나와 건너 마을에서 모자를 모두 팔고 돈을 벌어 집으로 잘 돌아왔답니다.